낯가려 보여. 자존심도 좋지만 난 너 생각뿐이야. 아, 손끝만 스쳐도 그댄 벌써 나를 알아보니. 아, 우린 분명이라고 나의 느낌이 말해주지. It's remarkable for playing games. Here we go. 내게 빠져들어 정신을 깨지 전이야. 좋아한다 말해. 상처까지 안아주고 지루할 사람은 나. 맘을 열어. Hello? 내게 빠져들어 정신을 끼기 직전이야. 좋아한다 말해.